다음은 도코님이 네. 준비해 오신 시 나와 지랭이. 그렇죠. 네. 오, 지랭이 기대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나와 지랭이. 내 지랭이는 커서 구렁이가 되었습니다. 천년 동안만 밤마다 흙에 물을 주면 그 흙이 지랭이가 되었습니다. 장마지면 비와 같이 하늘에서 나려왔습니다. 뒤에 붕어와 농다리의 미끼가 되었습니다. 내 리카책에서는 암컷과 수컷이 있어서 새끼를 낳았습니다. 지렁이의 눈이 보고 싶습니다. 지렁이의 밥과 집이 부럽습니다. 나 지랭이 이 시를 읽으면서 좀 동심, 어린 시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동심. 어릴 적에 봤던 지렁이들이 막 흙이 변해서 지렁이가 생겼다. 뭐 하늘에서 내려와서 지렁이가 생겼다. 이런 마음도 얘기하고 그 다음 좀 머리에 굵어졌는지 낚시할 때 미끼로 썼다. 이렇게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머리에 더 굵어졌는지 교과서에서 지렁이를 배웠다. 근데 이 좀 어색한 게 지렁이는 자웅동체죠. 그쵸. 그래서 암컷과 수컷이 없는데 새끼를 낳았다는 거는 교과서에 낙서를 했던 추억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되고요. 지렁이를 통해서 이렇게 어린 시절의 그리움을 좀 환기시키는 게 백석 시인의 다른 시에도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죠. 어떤 풍경을 통해서 뭐 그리운 감정이 들기도 하고 아련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시는 직접적으로 보고 싶다, 부럽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런 감정을 한층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른 것 같고 이 그때 그냥 당시 그 시절에 어릴 때가 좀 그립다, 지렁이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던 그때가 그립다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은 그때 가졌던 동심이 좀 그립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 지렁이를 뭐 어디 낫다고 생각하고 진짜 지렁이가 아니고 미끼로 쓰는 그 당시 솔직히 우리 미끼로 쓸 경우가 잘 없잖아요. 낚시에는 많이 나가는 거 아니면 뭐 이가책에서 학 교과서에서 만나는 경험도 그때 그 당시밖에 없는 거고 맞죠. 네. 이렇게 이 보고 싶다 부럽다 이거 이 표현이 동심이 좀 보고 싶다 그때 그 동심이 부럽다 이런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우리가 좀 커가면서 몸도 커지고 생각도 커지고 생각도 좀 유연하지 않고 딱딱해지잖아요. 맞아요. 좀 어린 시절과 많이 달라지는데 그게 구렁이가 네. 됐다 이렇게 말한 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어린 시절 단순히 우리가 그때 그 시절뿐만 아니고 그때 가졌던 동심이나 어린 마음 이런 게 또 그려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네. 그게 다시 가질 수 없는 거니까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그런 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좀 비슷하게 느꼈거든요. 네. 그 이 시를 처음 읽어봤을 때 뭔가 지렁이가 뭐를 상징하는 건가? 막 이런 분석적으로 이렇게 읽어보려고 했는데 왜 지렁이가 아니고 지랭인가 막 이러면서 우리의 민초의 힘 우린 농사를 기반으로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지구 환경을 지키는 막 뭐 자연주의로 넘어가나요? 영어로도 us라 그러고 막 네. 도저히 모르겠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구렁이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구렁이 일제시대에 지배된 우리네 삶 그런 구렁이에게 그런 겁니다. 아,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 네네. 지렁이가 이제 구렁이가 됐다고 네. 하니까 아 뭔가 성장했다 뭔가 네. 나이를 먹어서 뭐 어른이 됐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그냥 이거 너무 직접적인 표현 아니에요? 좀 네 성기가 지렁이였다가 구렁이가 됐다 이런 표현 아닌가? 저도 성기? 네, 네. 성기? 아 저는 어떤 성기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옛날 동심 어릴 때 봤던 그 애니메이션 중에 디지몬 있잖아요. 네. 디지몬의 아구본이 진화를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네. 막 되게 못됐게 막 이렇게 하면은 무슨 뭐 뭐죠? 메탈 그레이몬인가? 메탈 그레이몬 착하게 아, 착한 거고 나쁘게 진행하면은 무슨 스컬 그레이몬인가 해가지고 아 맞다 맞아요 막 심장 하나밖에 없고 뼈다귀로 돼 있는 이상 공룡으로 진행하거든요. 막 난폭하게 보는 게 있는데 저거 네. 구렁이는 스컬 그레이몬이다. 아 들었어요. 약간 네. 부정적으로 변한 저, 부정적으로 진화한 지랭이가 긍정적이려면 좀 뭐 용이나 뭐 뭔가 더 긍정적인 의미를 주는 동물이 됐어야 되는데 어쨌든 공통점은 성장인가? 그쵸. 성장 아니면 뭐 진화를 한 거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고 네. 근데 이 미끼가 되었다는 주체가 여기서 확실히 정해놓지 않았잖아요. 아 그러면 뭐가 지렁이 말고 다른 게 미끼가 되나요? 구렁이가 저는 된다고 아, 생각합니다. 구렁이가 구렁이를 네. 미끼로. 부모 잘 잡힐 것 같아요. 잘 토막내가지고 이제 물어와. 아 구렁이를 네. 이제 가마우지처럼 네, 아 물에 네. 넣어갖고 이렇게 네. 해가지고. 그렇죠. 현실에서는 좀 불가능하듯이 보이지만 시에서는 네. 가능할 수도 있다고 네. 생각해서 구렁이가. 세계니까. 네. 이제 미끼가 된다는 건 엄청 좀 뭔가에 잡아먹히고 맞아요. 뭔가에 의해서 내 존재가 없어지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좀 부정적인 느낌이었는데 이제 마지막쯤에서 이제 지렁이가 보고 싶다 지렁이가 부럽다고 네. 하니까 아 여기서 딱 뭔가 느낌이 왔었어요. 그 구렁이 때보다 지렁이 때가 뭔가 더 좋았었다. 약간 그 어른일 때보다 어릴 때가 그렇죠. 아까 동심 얘기했던 그러네. 더 뭔가 좋았던 것 같다. 그런 걸 의미하는 시가 아니었을까. 예, 도코님이 말한 것처럼 것 예, 동심이 좀 약간 그립고 맞아요. 어릴 적 시절이 좀 그리워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네, 그렸다. 네, 의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일단 백석 시인이 잘 썼다. 아, 잘 썼다. 네. 굉장히 잘 썼다.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 시인이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앞부분에 내 지랭이는 커서 구렁이가 됐습니다. 이러고 뒷부분에 지랭이 눈이 보고 싶습니다. 네. 그 사이 부분에 있는 말들이 사실은 뭔가 말이 잘 안 돼요. 뭔가 이어진 건지 뭐 어떤 건지 모르는데 막 천년 동안 흙에 물을 주고 막 이렇게 이어지지는 않는 약간 상상 속의 시어들로 많이 넣어진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막 천년 동안 밤마다 흙에 물을 주고 이런 건 말이 안 되는데 그렇죠. 다르게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지렁이는 커서 구렁이가 되었다. 나의 지금 모습은 어떻다 얘기를 하고 그 사이에 있는 시어들을 통해서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힘을 가진 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읽으면서 아 지금 나는 구렁이가 된 상태인데 그렇죠. 읽다 보니까 뭐 뒷부분에 장마지면 이렇게 장마지면 비와 같이 이렇게 나왔을 때 장마라는 단어에서 내 장마 때 느꼈던 뭐 추억이나 기억들을 좀 환기시키기도 하고 뭐 미끼가 되었습니다 붕어 농다리 이런 말에서 내가 막 낚시를 했던 기억들도 떠오르고 그리고 뭐 이과책 얘기 나오니까 막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지금 친구들과의 그 이제 추억이나 이런 것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네 그런 생각들을 막 하도록 만들다가 마지막에 그것이 보고 싶습니다. 그런 집이 밥과 집이 부럽습니다. 그런 추억들이 나한테 너무 좋았다. 그런 것들을 다시금 느끼고 싶다. 다시 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리워하는 네. 그런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을 시어들만을 통해서 과거를 막 떠올리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시를 썼다. 아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 근데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글을 이렇게 연속해서 해석하려고 하면 좀 힘들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은 백석 시인 이 사슴 시 안에서 시들 네. 안에서 다 겹치는 부분이니까 어째 보면 어떤 과거 이미지 시골의 정체가 느껴지니 당시에는 맞아요. 현재 이미지일지도 모르겠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는 면은 굉장히 시골 이미지들을 표현해서 좀 옛날 느낌 나고 옛날 생각하게 하고 자동적으로 좀 추억 같은 게 생각나고 이런 네, 맞아요. 쪽으로 가게 되죠. 네. 그리고 그 중간 부분에 있는 단어들이 아, 그렇게 떠올랐다라는 걸 제가 읽으면서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네. 좋았습니다. 리과책이라는 게 네. 이과 네, 이과책. 생물 공부하는 것 같아요. 아, 과학책. 과학책. 네. 자웅 동체 막 이런 거 공부했겠죠, 아마. 암컷과 수컷은 뭘 의미하는 거야? 뭘 의미하는 거야? 되게 좀 아리송하죠. 지롱이는 자웅동체인데 당시에는 암컷 수컷이 있다고 배운 건지. 아, 그 당시엔 또 틀린 지식을 얘기를 했었나? 아니면은 뭔가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지. 제 생각에는 아까 말했듯이 그냥 지렁이가 여기 책에도 있지만은 예. 내가 새끼 지렁이를 낙서로 그렸다. 암컷과 수컷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느낌으로 쓰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네. 한 번에 딱 그런 뭔가 좀 확연한 의미가 느껴졌어요? 저는 되게 이게 읽기 어렵더라고요. 아, 저는 읽으면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아, 행복했어요? 네, 옛날 생각이 막 나니까 나는. 아, 네. 되게 단순하지 않... 이거는 직접적으로 뭐를 하고 싶다, 부럽다, 보고 네.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딴시보다는 뭔가 확실하게 표현한 확실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맞아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뭔지 막 의미를 파악하기 시작하면은 막 머리가 지금 거예요. 왜 천년 동안 막 흙에 물을 줬는지 막 이런 것도 더 생각이 들지만 그냥 자기 옛날 그냥 자기 그쵸. 상상 어릴 적 상상력을 그냥 글 그대로 옮긴 게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농다리가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몰라서 무슨 뭐 다리가 나오던데 아니 생물체예요? 네 물고기 물고기 아 물고기예요? 네, 물고기 붕어랑 뭐 같이 잡히는 물고기겠죠? 아니, 네이버에서 농다리 뭐다금발이 뭐 이런 느낌으로 아 그런 거예요? 네. 아 물고기 병렬 관계잖아요 붕어랑 농다리랑 아니 저희 그래서, 21밖에 안 나와서 농다리가 뭔지 몰라서 아니 네이버가 저를 속였나? 다시 찾아보세요 그렇게 초현실적이지 않다고 백석 씨는 다리에 미끼로 쓰는 이런 분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시를 더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겠네요 농다리 때문에 네, 농다리가 다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초현실주의 같아 목소리님 항상 새로운 시각으로서 시를 접근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물론 혹시 이것도 잘못 읽어가지고 혼자 막 새롭게 해석해오고 아 이 좀 그때 굴 맞죠 굴인데 뭐 다른 걸로 해석해가지고 네 뭐 아, 기억이 안 그렇죠. 납니다 또 네. 재밌는 시네요 나와 진행이 맞아요 네, 잊지 않겠다 농다리 네. 농다리다 와 사투리일 거예요 그래서 네, 모를 몰랐을 거예요 저는 사투리 단어였 농어 아니에요 농어? 네, 뭐 농어였든지 뭐 하여 뭐 주석이 붙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렇습니다 네. 네. 단순히 근데 뭔가 동심이 그립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은 네. 우리가 커가면서 점점 잃거나 버리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네. 그런 아. 것들이 조금 생각이 하게 되지 않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지 않나. 맞아요. 우리가 커가면서 좀 닳기도 하고 잃거나 하면 안 되겠다. 뭔가 이런 왜 얘는 왜 이런 일을 하지 난 이렇게 안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살아가면서 딴 사람하고 사니까 좀 그런 마음까지 좀 확장이 되는 시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그런 게 좀 떠오르네요 그 진화가 네. 종계 아니다 진화가 진보가 되는 건 아니다 네. 라는 말이 좀 떠오르네요 네, 그런 말이 있죠 진화는 그냥 변할 뿐이지 네. 더 좋아지는 단계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뭔가 그런 말이 떠오르네요 네. 매번 뭔가 명언을 네. 갖고 오는 것 같아. 네. 아니 그런 나는 완벽하게 결합되지 않아 매번 이런 왜 그런지는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네. 어린이 때 아니 그 뭔가 커가면서 뭔가 하여간 내가 좀 사회에 적합하게 바뀌기는 하죠. 근데 그게 네. 확실하게 좋은 상태는 아니다. 이상적인 상태는 아니다. 그렇죠. 또 좀 기간을 이렇게 길게 잡아보면 뭐 선사시대 때 네. 인간이랑 뭐 지금의 인간이랑 뭔가 누가 더 행복한지 비교했을 때 뭐 그렇게 누가 더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현재가 지금 기술의 발달로 엄청 진짜 사는 데 편리해지긴 했는데 과연 뭐 편리해졌을 뿐이지 뭔가 더 어떻게 보면 좋아졌다거나 뭐 삶에 있어서 행복감을 많이 느껴지게 됐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다. 환경 그 행복도 같은 걸 기준으로 뒀을 때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진화는 뭐 네. 행복하지 않나? 아 근데 생각해 보면 네. 선사 시대 당시에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잖아요. 네. 막 밤 되면 잡아 먹힐지도 모르고 그 행복감을 느낄 새도 없잖아요. 아예 막 행복의 개념이 있었을까 당시에? 그러니까 그냥 먹고 살아야 된다. 뭐 아침 되면 기쁨은 있었겠지만 이제 이게 점점점 여유로워지면서 행복이라는 의미를 막 찾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게 뭐 진화? 진화의 산물이다? 라고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렇죠. 네. 네. 마지막 네, 단풍님의 고방. 고방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방. 낡은 질동이에는 갈 줄 모르는 늙은 집난이 같이 송구떡이 오래도록 남어 있었다. 오지 항아리에는 삼촌이 밥보다 좋아하는 찹쌀 탁주가 있어서 삼촌의 입내를 내어가며 나와 사촌은 시큼털털한 술을 잘도 채워 먹었다. 제삿날이면 귀머거리 할아버지 가에서 왕밤을 밟고 쌀이꼬치에 두부산적을 깨웠다. 손자 아이들이 파리떼같이 모이면 곰의 발 같은 손을 언제나 내어 둘렀다. 구석의 나무 말꾸지에 할아버지가 삶는 소신 같은 집신이 뚝뚝이 걸려도 있었다. 옛말이 사는 컴컴한 고방의 쌀뚝 뒤에서 나는 저녁기 때 부르는 소리를 듣고도 못 들은 척 하였다. 나주마키 아주 잠오도 밤에 네. 들려주시면 참 좋은. 네, 요새 ASMR 막 노리시고. 아닙니다. 네. 감상평 네. 한번 들려주시죠. 이게 너무 평화로웠어요, 읽으면서. 예, 네. 제가 이런 풍경에 대한 그 좀 좋아하는 마음이 많이 이렇게 드러났었던 시였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 시는 90년대 초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집에 약간 여유롭고 익살스러운 장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장면을 진짜 재미있게 익살스럽게 잘 그린 시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세대의 모습은 저희 지금 현재의 막 제사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풍경이잖아요. 잘, 예. 네. 막 소신이 막 집신이 막 걸려 있는 네. 그런 집에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건 거의 없는데 그런 모습을 그려냈다는 거에서 아까 목소리님이 얘기했던 그 옛날 풍경을 이렇게 사진으로 남기는 것 같은 그런 그런 역할을 할 수도 네. 네, 있는 것 같은 그런 시였고 쭉 읽어 보니까 약간 그 꼬맹이가 네. 돌아다니면서 네. 그 집을 돌아다니면서 그 꼬맹이 시각으로 보는 이 풍경을 쫙 재밌게 익살스럽게 그린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쭉 읽으면서 약간 아빠 미소를 지으면서 얘가 뭐가 먹고 싶어 하는구나. 뭐 삼촌 흉내를 내면서 탁주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그리고 뭐 그런 걸 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 보여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좋았던 게 이게 제가 초판본으로 읽었잖아요. 네. 그 초판본의 그 향토적인 느낌이랑 이 시 자체 향토적인 느낌이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이 최초로 이런 걸 느꼈는데 제가 이 책의 디자인적인 요소가 시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는 게 오 정말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지금 17회까지 진행하면서 처음 느꼈는데 와 이렇게도 시가 엮여서 즐거움을 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아, 막 재미가 쏠쏠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책 디자인 중요하죠. 네,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책 거풀뿐만 아니고 안에 있는 게 그래서 좀 디자인적인 특성을 좀 정리해봤는데 이 책이 그렇죠 초판본이죠. 네. 초판본 같은 경우는 책이 낱장이 이렇게 겹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죠? 당시 방식을 재현한 건가? 인쇄 실패 아닙니까? 아니 아니 이게 한 장만. 완전 실패하면 저렇게 돼 있는 경우 많아요. 제가 그 정도도 관찰 안 했겠습니까? 아,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두 장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붕 뜨는 느낌 나도록 만들거든요. 책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도 되게 재밌었고 그 다음에 좀 글씨체 자체가 굉장히 옛날 체죠. 막 페이지도 한자로 17, 뭐 16,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글씨체 자체가 굉장히 옛날적인 느낌이 많이 나요. 이걸 무슨 체라 하죠, 이거를? 이거 옛날 체. 옛날 체. 1930년대 글씨체. 굴린 체. 1920체.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뭐 또 아까 앞서서 제가 얘기했던 소개해드렸던 그 옛날 방식의 나열법. 오른쪽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네, 위에서 아래로 했던 그런 것들과 같이 버무려서 감상을 하다 보니까 뭔가 과거 여행을 한 것 같은 오, 맞아요. 그런 느낌도 들었겠네요. 굉장히 재밌었는데 마지막으로 이 띄어쓰기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아. 그 띄어쓰기 안 돼 있는 거를 찾아내는 그게 재밌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게 재밌어. 진짜 재밌어. 왜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뭔가 희열이 있구나. 내가 이거를 맞췄다 이런 느낌이. 예를 들면은 여기 나 진짜 시에서 나오는 문장인데 삼촌이 밥보다 좋아하는 이래 돼 있어요. 삼촌이 밥? 삼촌이 밥 원래 한 그쵸, 좀 번역본으로 읽으면 삼촌이 밥보다 삼촌이 뛰어서 밥보다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그렇죠. 이게 또 삼촌이라는데 이거 삼촌 이래 돼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삼촌이 그쵸. 밥보다 이게 붙어 있으면은 그쵸. 되게 애매하죠 무슨 말인지. 네, 원래는 삼촌이 밥보다 좋아하는 이거거든요. 근데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삼촌이 밥보다 좋아하는 이게 되고는 삼촌이 밥보다가 뭐지? 그래서 생각을 그래. 하다가 아 삼촌이 밥보다 좋아하는 또 술을 좋아한다 그러거든요. 아, 또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걸 알아채는 재미도 네 분명히 있다. 퀴즈 보는 재미가 오 맞아요. 시집에서 느껴져.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아 시가 굉장히 네. 향토적인 것도 있지만 말을 읊조리는 듯한 시어를 많이 써요. 네 그냥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우리 시골에서는 어땠지 막 그러면서 막 평안도 사투리를 써가면서 그러면서 묘사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할아버지 옆에서 얘기해 주는 거를 나긋이 듣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진짜 이번에는 네. 네. 뭔가 재미 요소도 담겨 있고 맞아요. 뭔가 네. 새로운 과거의 네. 향기를 불러일으키고 그렇죠. 네. 사실은 제가 이거를 이제 또 재미있었던 건 인터넷을 뒤져보면서 아까 이제 덕후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고나 뭐라 그러죠? 그거 고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옛날 단어들을 네. 풀이를 해주는 걸 보면서 다시 읽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서 의미 부여 같은 것도 되고 왜 이 손자라는 꼬맹이가 네. 이렇게 행동했는지 막 혹시 분석을 해오셨나요? 에이 너무 교과서적이라서 제가 분석 아, 뭐 분석까지는 아니고 풀이 정도? 그렇죠. 아, 뭐 분석이 될 수도 있고 아. 뭐 또 분석이죠 어떻게 보면은 네. 막 그 당시에 이제 남아선호 사상이 있으니까 남자 N은 그 집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나 대접 그렇죠. 같은 걸 보고 어이구 우리 뭐 그러면서 네. 그래가지고 막 삼촌이 마시는 쌀을 여기서 삼촌 흉내를 내가면서 아이고 술 가져와라 이래가지고 막 술을 마신다라는 술 가져와라 했겠어? 그러지 않았겠지만 야, 원래 먹는 자세를 따라 했겠지만 안,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입내를 내어가면 이런 게 좀 흉내를 낸다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그 당시 사격적이다 약간 주모 국방하나 이러면서 네, 약간 네. 그런 느낌인데 그리고 이제 막 할아버지 옆에서 뭔가 같이 일을 한다는 거는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할아버지 옆에 가서 이런 게 아닌데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이제 뭐 그 밑에 저녁기 먹으라고 부르는데도 숨어가지고 못 들은 채 하고 저녁을 안 먹고 왜냐면 막 술 먹고 해서 배부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먹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남아선호 사상도 많이 보여주고 또 네. 시인 자체가 평안도에서 어릴 때 그런 경험들 겪어서 바로 이렇게 반영을 해서 내비쳤다. 근데 이제 그 당시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현대적인 느낌을 많이 담아서 아 세련된 느낌이다. 오히려 평원도 사투리에 읊조리는 듯한 말투지만 그걸 그대로 담아내면서 아 뭔가 재밌다 익살스럽다는 느낌까지도 이렇게 받을 수 있게 썼다.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른 의미로 고방이 뜻이 뭐죠 근데? 제가 이건 네, 검색을 안 해봤어요. 농다리는 해봤는데 고방의 뜻이 좀 애매해서 저 개인적으로 기다리세요. 뭔가 광인 것 같은데 뭐 창고 이런 네, 거 네 맞아요. 제가 검색했는데 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거 맞아요. 창고 같은 네. 막 이런 데 느낌인데 개인적으로 이 시가 좀 아쉬웠던 점이 네. 단어들이 좀 어려우니까 우리한테 뭐 송구떡, 집난이 맞아요. 사실 그 시어들 간에 또 막 의미 연결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네. 뭐 집난이가 고방, 아 집난이가 뭐 송구떡의 비유가 됐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뭐, 막 맞아요. 좀 사실 처음에 아리송하고 맞아요, 맞아요. 나무 말구지 뭐 이런 것들은 고방도 뭐 내가 겪어본 적 없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게 좀 아쉽기도 하고 이 단어들에서 또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분위기, 정취, 뭔가 좀 이 단어만의 냄새가 있다고 해야 되나? 구수한 냄새가 있다 해야 되나? 아, 정취? 아, 네. 맞아요. 시골 냄새? 네, 그런 게 좀 나오죠. 그거는 좀 좋은데 아쉬운 점은 좀 이해하기 좀 힘든 점이 좀 아쉽다. 혹시 덕후님 네. 뭐 제사를 지내보신 적 있나요? 네, 많이 지냈어요, 저는. 아, 그래요? 시골에 가서? 아니요, 저는 저희 집에서. 아, 집에서. 아, 아파트에서 지내요? 네.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직접 할아버지 집에 가서 제사를 지내곤 했는데 저는 그게 엄청 싫었거든요. 그때마다 막 최초 멀리 가고 힘들어 죽겠고 네, 명절마다 아, 그 가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랑 인사해야 되고 어릴 맞아요. 때니까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도 잘 모르고 해서 막 갈 때마다 욕 나오고 그랬는데 이 시를 딱 읽고 근데 그 어릴 때 그 제사 지내던 장면들이 떠올랐는데 근데 그때 그 X 갖고 안 좋은 감정으로 떠올랐던 게 하기 싫던 그런 제사에 관한 저의 개념들이 뭔가 아련한 추억으로 바뀌는 최근에 제가 네. 제사를 잘 안 갔어요 지내로 아, 네. 좀 잘 안 가죠 지금 나이 때 사실 엄청 오래 안 갔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잊고 살았는데 이제 이 시가 이제 그 환기를 시켜줬네. 예, 그런 할아버지 집에 대한 생각을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안 좋았나요 지금 친척들이랑 네. 아 그때 좀 잘 지내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다면 이 시를 읽고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아, 좀 인생의 후회가 제사 지낼 때 좋은 마음으로 네. 할걸 네. 저희가 이건 저희 가족 얘기라서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친가랑 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더 안 좋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마음. 그래서 제사를 가기가 엄청 싫었는데 아, 이 씨가 좀 제 생각을 약간 바꾸네요. 네. 백석 시인의 시 다 그렇듯이 뭔가 정겹고 그립고 좀 그런 마음이 들죠. 뭔가 설날이 생각나고 추석이 생각나고 아련하고 향토적이기도 하고 네. 네. 아, 진짜 이게 역사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한 100년 뒤에는 꼭 지닐 것 같다 제가 확신을 합니다. 지금도 지니고 있을 거예요. 당시 생활상을 원래 맞아요. 이런 기록물에서 다 찾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이때는 사실 이때 삶을 기억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뭐. 아직까지 살아 계셔가지고 아 실제로 이 그 시절에 살았던 분이 네. 이 시를 읽으면 완전 진짜 옛날 생각 나겠네요. 눈물 흘리시겠네. 그분들한테 옛날은 또 막 우리 좀 이처럼 뭐 10년 20년이 아니고 그렇죠. 와 엄청나겠네요 진짜. 한 세기 전이죠. 백석 시인 어린 시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희가 시가 세 개밖에 없어서 네. 다 한 것 같은데 감상을 네. 마무리를 할까요? 마무리하죠. 저는 오늘 어땠냐면 네. 뭔가 시들에서 공통적인 그런 냄새라고 해야 되나? 공통적인 분위기가 느껴졌다. 좀 네. 많이 겹치죠. 네. 사습 시집은 아, 시골에 한번 여행을 가보고 싶다. 시골에 네. 고생해. 고생하는데. 아, 근데 뭔가 가보고 싶게 만들었어요, 시가. 개인적으로 여행 찬양자이기 때문에 네. 좋은 마음, 좋은 아, 마음가짐입니다. 한번 갈까요, 시골? 시골 여행은 네. 차를 들고 가야 돼요.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 자차를 들고 운전해서 안 되면은 대중교통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죠. 한참 걸거나 그래야 되죠. 걸고 뭐 어디 못 나오고 막 아니면 시골에 아는 사람 있거나 이러면은 아. 그 집 가가지고 아 근데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왜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 아 그리고 아. 그 시골 집에 안 모이나 이제 그러면 그 집에서 또 사시는 분들 있겠구나. 이제 시골 집에는 안 가요. 아 그래요? 네. 네. 하나의 추억으로 남겨졌네요. 갑자기 또 슬픈데 아무튼 근데 시는 엄청 네. 저에게 시가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죠. 네. 맞아요. 어, 이런 옛날 생각, 내 어릴 때 생각, 맞아요. 할아버지 뭐 네. 할머니 이런 생각, 네. 어릴 때 뭐하고 살았지, 시골집 풍경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되게 좋네요. 듀코님은 네. 어떻게 네. 마무리를 한다면 백석 시인을 이 사슴이란 시집을 많이들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게 거리감 있는 시도 아니고 상징적이고 네. 막 그런 시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름다운 시들 뭔가 우리가 단순히 보고 사진처럼 그림처럼 볼 수 있는 시들이기 때문에 네. 백석 시인 시를 좀 많이 읽어보시면은 느끼실 점도 많을 거고 아마 재미도 있고 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또 분위기가 다 통일돼서 그런 막 읽기 좋거든요. 그렇죠. 또 요즘 또 트렌드잖아요. 이렇게 초판본 그래서 아, 사슴 초판본이 또 트렌드이기 또 하니까 한번 좀 그 트렌드에 한번 따라가 보는 것도 근데 그 혹시 그 트렌드라는 걸 네.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 베스트셀러 순위 같은 거 보면은 있잖아요. 이렇게. 아. 네. 그 교보문고 그 같은 데 가던가 이러면은 네. 시집 코너가 되게 인기 없어요 사실 네, 대형 서적 하면은 네. 이런 근데 초판본 시집이 다 모여 있어요. 그 매대에 꽂혀 있는 게 아니고 매대에 딱딱딱딱 있기 때문에 아, 이 확실히 이런 게 좀 인기가 많구나. 또 이거는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가기도 했고 백석 사슴이나 뭐 하늘과 바람 별과 시 같은 경우에는 시비 안에 막 이름도 많이 올리기도 했고 했으니까 그 좀 많은 분들이 지금 네. 현재 읽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읽고 계시겠죠. 네. 근데 조금 그런 부분 있죠. 읽으면서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찾아가면서 읽어보면은 아니면 그 해석된 주석 달린 거를 한번 빌려와서 같이 읽으면은 훨씬 더 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기도 쉽고. 네. 단풍님은 네, 저는 오늘 어땠나요? 그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디자인적인 요소 초판에서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과 그 향토적인 분위기 자체를 담았던 많은 백석 시인의 시들이 잘 어우러졌고 거기서 느꼈던 또 다른 즐거움이 재밌었다. 아 진짜로 시가 재밌다라고 느끼는 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시를 있구나. 확장해서 뭔가 책 자체가 좋았다 이런 느낌이군요. 네 맞아요. 책 자체 그 전체적인 구성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이렇게 뭔가 하나의 예술 작품을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완성된 네, 뭔가 책 그렇죠. 하나를 받은 것처럼 막 이렇게 막 게임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게임성 자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거기 있는 인터페이스나 그래픽이나 디자인이나 뭐 OST라든지 음향적인 이스터 요소. 에그 뭐 이스터 에그 아니면 너무 확장 이스터 에그는 그 뭐지 다 하고 나서 뭔가 쿠키 영상처럼 영화 쿠키 영상처럼 네. 잠깐 있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 그 그냥 정도까지 아니고 오버워치 네. 막 그 그 있잖아요. 저 얘기 끝나고 하세요. 계속 하고 있는데 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막 조화롭게 해가지고 나한테 또 즐거움을 줄 수도 있구나. 심지어 가독성이 떨어지는데도 아 이거는 뭔가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나 이런 거 읽었어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소장 욕구를 일으키는. 오, 네 맞아요. 그럼 나도 따라 써서 진짜 필사에 보면서 백석 시인의 마음을 또 느끼고 싶기도 하고 이런 문장을 한번 더 깊이 느끼고 싶기도 하고. 그런 재미가 저한테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뭔가 계속 말씀하시면서 표정이 밝죠. 뭔가 예 뭐라 말해야 되지 행복해 보여요. 네. 네. 아 그만큼 진짜 재밌었어요. 시 그 전에 안 그랬나요? 아니, 오늘 특히나 아. 이 시에 대해서 막 네네네. 감상을 말하던가 이런 평을 할 때 맞아요. 되게 좀 표정이 진짜 행복한 뭔가 생일 선물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 한 권 사주세요 이번에. 이게 얼마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12,000원 하지 않을까요? 아, 12,000원 첫 판본이라서 좀 만 원이상이면 좀 비싼데 아무튼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그렇죠 뭐 다들 좀 행복감이 느껴지는 네, 뭔가 평을 추억.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좋은 추억. 좀 나쁜 추억. 추억이 아니고 백석의 네. 추억을 뭔가 미소가 지어지게 네. 하는 웃음이 나는 추억. 맞아. 어. 재밌었어요. 이게 또 시의 기능 순기능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단풍님이 너무 어이가 없다는 아니 네. 왜 어이가 없어요? 시의 순기능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를 행복하게 해주고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어떤 그 뉴스 제목을 봤는데 어떤 시인이 요즘 젊은 시인들은 예. 너무 난해하게 글을 써서 난해하게 시 접근을 어렵게 만든다. 아 그랬어요? 네 그런 말을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혹시 저희가 다른 시인 아니요 좀 저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제가 짧은 문학 경험으로 삼아서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네 그런 면에서 이 시집은 되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확실히 좀 요즘 시가 어렵다 이런 어렵고 읽기 힘들다 이런 감사를 갖고 있는 분들은 확실히 생각이 바꿀 만한 좀 본보기가 될 것 네. 같은 시 유명하기도 하고 요즘에도 많이 읽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따라하기도 하고 그렇죠. 백석 시인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 저도 사실은 시의 접근성 네. 그것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시라는 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고 표현하면은 그거를 이제 읽는 독자들을 같이 안고 가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생각에 제 사견인데 그냥 그 접근성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한 시들이 나오는 게 아, 제 입장에서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 좀 쉬어서 이 시들이 좀 다가가게 쉬어서 더 좋았던 점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 오히려 설명을 할 때 어려운 미사여구나 수식어구를 막 붙여서 설명하는 것보다 단순한 어구를 사용하는데 임팩트 있게 얘기하는 게 더 어려운 거거든요. 오히려.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도 시인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 맞아요. 엑설런트하다. 엑설런트 느낌. 약간 저번에 했던 분하고는 또 다른 느낌의 엑설런트예요 이번에. 아, 김경주 시인하고 조금 다른 느낌. 김경주 시인 좀 난해하면서 그쵸. 뭔가 난해하고 계기스럽지만 뭔가 네. 다시 보고 싶어지는 그런 시집이었고 이거는 아 은은하면서도 향토적이고 옛날 생각도 나면서 살짝 웃음도 나면서 어떤 네 뭐 그런 시였다. 네 이 시를 한번 읽어보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학창 시절에 읽었던 백석 시인. 네. 시들 있잖아요. 네네. 지금 다시 보면 되게 좋습니다. 나타샤 인낙낙이나 여승. 네, 여승 이런 거. 사슴의 여승이 네, 있죠. 사슴의 여승 있죠. 네. 그 슬프던데. 네. 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 기억이 있잖아요. 그 막 여자가. 네, 머리 자르고 막. 그렇죠. 딸을 잃고. 아~ 딸 잃어가지고. 맞아요. 맞아. 아, 기억나요. 아, 그분이 백석. 와, 맞네. 아, 읽었으면서 왜. 아, 이제 곧 저희 시험 치니까 기억해야겠어요. 수능이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일제 시대에 관련돼가지고. 예. 저희 시험 몇 시에 치러 가나요? 아, 10시인가? 그렇게 늦게 더 일찍 가지 않나요? 아, 7시인가? 너무 빠르지 않나요? 그런가? 네. 네. 아무튼. 네. 뭐 수능. 네, 아직 수능이 별로 안 남았네요. 네. 우리 수능생도 우리 방송 안 듣겠지만은. 네. 만약에 혹시나 방송을 듣고. 네. 그러면 다음 저희가 다뤘던 시가 네. 수능에 나온다면. 그거는 정말 기적적인 일이 아니야. 저희는 근데 좀 타격 과서적인 시 광고에 써야겠다. 광고 카피에. 광고 카피. 수능 네. 적중률. 아, 왜? 와, 그럼 진짜. 12% 말려 되는 거 아니야? 홍보가. 수능 적중률 0.1%. 네. 홍보가 그냥 자.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아무튼 네. 오늘은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마무리. 네. 지켰습니다. 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